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노래하라 전선기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황진영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94, 2005년에 창작됐습니다. 조국 해방 예순도 시대는 뜻깊은 해에 창작된 이 노래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 희축하신 손군 장정의 길을 생활적이면서도 진실한 묘사로서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혁명 용도의 자억을 되새겨보는 우리 군대와 민의 뜨거운 추억을 눈 내리는 솔날에 자주신 초소와 비 내리는 봄날에 자주신 거지에 비교 졸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새해의 첫 아침부터 12월의 마지막 날까지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이 이어가신 오보이 장군님의 손군 장정을 그에게서 넘으신 험한 용과 그에게서 앉으셨던 잔디밭에 비교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오급족을 길이 존해가려는 우리 민의 드팀없는 신념을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밝으면서도 정서적이고 사색적이면서도 취향적인 선율은 가사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선율은 8번의 12박자에 더대조에서 올리면서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에 대한 형상을 깊은 서정 속에 감명 깊게 안겨줌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토해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자기가 안고 있는 사상예술적 감화력으로 해서 우리 장군님의 흉명 오업족을 길이 전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눈 내리는 솔날에 찾은 그 초소는 예수 어디냐 노래하라 길이 빛나 이 길로인 다음 순서로 노래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만용 작사 안정호 작곡인 가요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세련된 용도로 주체 흉룡 위협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끝없이 칭송하고 훈모하는 우리 민들의 숭고한 사상 감정을 진실하면서도 생활적인 화폭에 담아 형상한 성가입니다. 가요는 우리 민을 한 품에 하나 키워주시고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의 친근한 지도자로 서리 높이 칭송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셔가려는 천만군민의 흠모의 마음을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담겨진 이러한 사상주제적 내용은 밝고 낭만적인 정서로 일관된 인상 깊은 손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소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 손율은 순차 진행으로 이루어진 유창한 손율 음조들과 이강음과 같은 약동적이고 진취적인 리듬으로 결합된 손율 형상으로 해서 노래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밝고 낭만적인 정서로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가요 인민이 부르는 그 이름은 생활적이면서도 세련된 시음악적 흉상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친근한 어버이로 위대한 용도자로 끝없이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을 숭음하면서도 생활적이고 희열과 낭만이 넘친 예술적 정서로 격조 높이 노래한 또 하나의 시대의 명곡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펼쳐주시네 인민의 심장.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